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일당백 법용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사랑 푸른 하늘. 마친 저녁 이 마음 즐거워라 잔디 푸른 언덕에서 저 하늘 바라보니 날아온 한나우에 태양이 빛나네 아 나의 하늘 내 사랑 푸른 하늘 저 하늘엔 내 숨결 어리고 긴장에 고동 소리 울리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과 해병대. 시고 귀낭도 기들이는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군가의 발을 맞추자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